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사랑하는 부모 형제 희몽을 기다려 천리 타향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잔 술에 서름을 타서 마셔도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. 멀리 타향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 잔 술에 서름을 타서 마셔도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.